우리나라의 한 일용학생이 러시아의 상크트페테르부르크에서 5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제6차 라우마니노브 명칭 국제음악콩쿠르에서 특등을 쟁취했습니다. 우리나라와 러시아, 도이칠란드,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150여 명의 우수한 피아노 연주가들이 참가한 콩쿠르는 나이에 따라 4개 부류로 나뉘어 1, 2, 3선으로 진행됐습니다. 15일에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1부류에 출연한 우리나라의 한 일용학생에게 특등상이 수여됐습니다.